강 푸른 물에 놓였는 뱃사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. 그리운 내 님이여 오려나.